Station K-Pop presenta Infinite One Great Step Returns. We'll 속에 남아 더운데 너네 발이 말했다가 봉세찬이 찾길 그게 나의 꿈이 아닐게 다신 이렇게 널 놓치지 않을게 널 아프게 했던 말 미워해도 돼 저리 볼게 내 앞을 볼게 내 For you For you 두 번 다시 볼 수 없단 말 하지만 내가 잘할게 놓지 않을게 내가 버려버린 기억 추억으로 남겨두기는 싫어 무릎 꿇고 빌어 길어 더 만나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봐 언나갔던 날 잡아줘 후회 속에 잠긴 내게 그려줘 이대로 떠나지마 내 앞에 서나지마 가는 뒷모습을 보이지는 마 Cause you're my destiny Oh, 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어 알 것 같아 깊어진 너의 한숨 깨질 것 같은 웃음 느낄 수 있어 나도 다 알아 아무 말도 듣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지금 난 너에게로 가고 있어 뭐가 그리 복잡해 이렇게 좋대 그 누가 뭐라든 아무 상관없어 이 상황 따위가 함부로 널 이끌지 못하게 그 마음만 지켜 여기서 널 놓쳐버리면 후회할 테니까 돌아갈다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걸 여전히 흔들리는 널 보기 안쓰러워 언제까지 날 애태울래 잡히지 않는 내 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 나는 나 양보는 넣었어 그만 내게 와줄래 이제는 믿어볼래 지금 네 맘 모두 지켜줄게 뭐가 그리 이렇게 좋대 너와 나 둘인 거 하나면 됐잖아 이 상황 따위가 함부로 널 이끌지 못하게 그 마음만 지켜 여기서 또 놓쳐버리면 후회할 테니까 돌아가나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걸 Yeah. 지금 내 사랑은 붉은 신호 멈췄어 눈물 비틀 차가운데 내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 건 아직도 너뿐인데 Let's go! Yeah, hang on.

잠깐 스쳐가는 바람도 마음도 네가 옆에 있어도 난 또 눈물 짓게 만들어 널 항상 이 같은 곳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잠깐 스쳐가는 바람도 마음도 네가 옆에 있어도 전과 같지 않던 너의 말에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밖에 속내 뱉어대는지 또 외쳐대는지 이 바람 보는 난 참 조심해 가려지 내 마음이 가벼워진 게 아니야 거품 없이 그냥 편해진 것뿐 사소한 너 말다툼에 만들어가 나쁨 늘어난 변명 느려진 심장 너 내게 말해 왜 못되게 막혀 난 너에게 말해 어떻게 더 잘해 왜 자신에게 만들 관대해 바다처럼 자석처럼 끌렸던 우린 이제 같은 그처럼 믿어 내 집착에 끌려 행복하게 그린 내일이 흐려 숨 죽여 눈물 흘려 달콤하게 녹던 혀는 네 몸과 맘을 속여 난 또 눈물 짓게 만들어 널 항상 같은 곳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잠깐 스쳐가는 바람도 마음도 네가 옆에 있어도 난 또 눈물 짓게 만들어 널 항상 같은 곳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잠깐 스쳐가는 바람도 마음도 네가 옆에 있어도 사소한 감정 차이는 영같이 복잡하다 눈치 보고 밀고 당기고 지겹게 반복한다 그 와중에 넌 당당하게 왕 항상 난 받들었어 그 시간 난 자신에 다치우니 못했어 그게 내 맘에 박힌 몸 상처로 생긴 씻고 나 상관없던 바람 자존심에 많은 가치도 남자니까 편한 너 때문이니까 한숨 쉬고 참아줘란 말에 입에 달고서 Special day even 감동적인 시간 You're not my style 이기적인 생각 돌아온 것 싸늘한 청적 속에 비난 잘해줘도 잘못했다는 일방적인 질타 소나기 약점 잡힌 적까지 끝까지 빌어 멀어질까 해 몰라도 미친 듯 타일러 There's a nothing can feel my mind up 오늘 이만 부는 바람 느슨하게 끊어 날려 있었던 그 눈빛 너의 길 하지만 이미 여기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깜깜한 그림자 안의 마음 속 Thank you. 않아도 함께할 날들. 지금 물을 끌어본다. 꺼져버려서 내 작은 찐 슬픔에 타모니 날 끌어본다. 지금 내 맘은 왜 아직 내 맘을 베이스 내가 어떻게 가는지 걸어본다. 사랑해 날 굳게 만들자. 아니야 먼저 가. 어디야 려락차 어디야 려 되찾을 거야. 정신 아파도 결국엔 웃으리 나. 그녀를 지켜라. 날 잊지 못하게 내 힘이 계신 곳 끝까지 가는다. 가버리길 좋더라. 내 손에 잡히게 내 힘을 찾아서 내 전부를 걸린다. 그래도 감마무로 널 버리려 했어. 애써 모든 걸 짓밟아버리며 그랬지. 너에 대한 집중도 안돼. 사랑이 다 안에 뱉는다. 또 도저히 널 놓지도 끊지도 못해. 오늘도 뭔가에 홀인듯 누가에 맺힌 너를 쫓아. 그때 나랑 끊어놓지 않을래. 네 맘 돌릴까 니 괜찮아. 가슴 쥐뜯겨도 별거 아니야.

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잠도 못 자 거친 옷걸이로 몸 나를 흔들어 화가 나고 남은 거라고 후회 또 그리움 이렇게 널 포기할 순 없어 아직도 난 아직도 난 여전히 Oh, Turn it down. 이별이 이 상처받을 바에 난 깨다 똑바로 보는 게 싫어서 그래 I'm not afraid to 비병이가 내 품으로 와야만 민호연을 위한 한 식초 절대 안 식어 젊은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내게 빠진 거야 누군가 내게 신호를 Yeah.

내게 일할 수 있어 널 저주하겠어 이제 제발 다 물래 네 피로 눈물 다 돌려줄게 이제 또 기지개 새겨 널 절대 가만놔둬 언젠간 알게 될 거라 생각은 했겠지 널 용서 못해 이제부터 널 반드시 꼭 Aquí termina el especial de la semana. Recuerda que cada miércoles podrás escuchar un nuevo concierto o presentación. Solo aquí, en la mejor radio. Station K-Pop. Un viaje auditivo por Asia.